songs out my soul, special lady. Vibe with us. Couple, 전혀 안 부러워. 걱정하지 마, 바람 따위 남겨. Yeah, feel me? I wanna be a 남겨. 넌 나만의 반쪽 say, 영원히 함께할 너와 나 다 같이 외쳐.